담마 따두 신혼 마드라사 타이 평송 알 이피다이야 와사라 위알리 라이담 주디단 오키마토 하프라드 따두 신이 히마 야말 하미사주라 아슬라사 비 호두리 가와들이 아주자들 해습 와술도와 와무나 도마티 시킬라 월푸나 비 모아파시티 평간 알주노비야 월무알리민 월이다리인 월아이담 필 마드라사 타이니 따자와다틸 마드라사 타니 주디나 타니 비마 익피미나 두루프 월비야틸 야지마 리티라스틸 아이담 와하야티힘 بما يتفق مع متطلبات العلم التربوي